내가 울고 말았나요? 아니야, 아니야, 소리 없이 내리는 빗물에 젖었을 뿐이야. 싫다고 갔는데, 믿다고 갔는데, 울기는 내가 왜 울어? 떠난 사람 생각이 나던가요? 그립기도 하던가요? 아니야, 아니야, 소리 없이 내리는 빗물에 젖었을 뿐이야. 싫다고 갔는데, 믿다고 갔는데, 울기는 내가 왜 울어? 잊어야지, 잊어야지. 어차피 떠난 사람.